갈까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럼 뭐야? 전화로 급한 일이라며. 사실 어 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. 여자친구? 아 하람이한테 고마워서 선물을 하고 싶거든. 뭐? 겨우 그거야? 야 겨우라니 나한테 진짜, 진짜 중요한 일이야. 서프라이즈 Birthday 선물 같은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. Surprise First date 반짝이는 그 아이와 함께 소중한 여름을 만들고 싶어. 선물이라 데이트 그거 뭐 별거 없어. 아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. 걷기 샴푸 어때? 뭔가 좀 더 특별한 거 없을까? 그럼 뛰기. 오 좋다. 뛰는 거야 막. 어? 빈스 아 그런 거 말고 Something special 반장! 소반장! 좀 도와줘. 얘가 뭘 원하냐면 Something special 어 볶음 고추장이야 진짜 좋다! 아니 아니 어 모래성 쌓기? 그건 내가 봐도 아니다. 그러면 모래성 부시기! 야야 야, 그걸 왜 부수냐? 그만 좀 부셔! 선생님! 어 고마! Something special 아 잠깐만 Something special 누나! Something special 해서밖에 해주고 싶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뭐든지 해주고 싶어 For someone special For someone special Surprise 너만을 위한 surprise 네가 웃는 걸 보고 싶어 준비하는 First date 그렇다면 이 계획은 어떨까? 좋아!